자꾸만 가슴이 널 찾아가나 봐. 수없이 네 곁에 내 마음 버리고 와도 또 어느새 그리워할 마음이 남아. 너를 만날 수 없지만 그렇게 사랑도 끝나버렸지만 늘 네가 오고 가는 골목길 네가 살고 있는 곳만 발치서라도 널 느끼고 싶어. 보고 싶다 한마디 못해도 사랑한다 말 끝내 못해도 가슴으로 또 눈물로 널 부르며 이렇게 멈춰서 있잖아. 오늘도 난 너의 가던 길 날 발에 다주고 되돌아오던 길 날 미소짓게 했던 길마다 추억이 돼 밟혀와 그림자처럼 날 뒤따라 걷는데. 보고 싶다 Oh.